자고 떠나면 나의 마음 아파할까봐 빗속 울며 말없이 떠나던 너의 모습 너무나 슬퍼 너의 모습이 밤마다 꿈속에 남아 아직도 널 그리우네 나를 좀 바라봐 아무래도 널 사랑해 있나 우리 함께 있던 그 지난 날 잊혀지게 되는 허무하기 Chips OK Venus OK 살아도 아직도 널 그리네 널 생각뿐이 너는 이제 어디에 날 마음에 날 깊은 마음은 구석에 희야 뭐야 날 왜 떠나가는 거야 날 좋아한다 했잖아 진실 아니라는 걸 어 거짓말이라는 걸 아저씨 땐 뺄 수 없고 하야 얼굴에 젖은 식어가는